틈새를 아물게 한 반가운 비였죠. 비 덕분에 땅주름은 펴졌지만 우리 농민의 주름살 펴질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외국의 쌀이 쏟아져 들어오기 직전 어제 온 나라의 농민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농민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 이 파도 같은 개방 압력에 쌀시장 개방만은 막겠다고 한 대통령의 공약이 끝까지 버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뿐이었겠죠. 여러분이나 저 모두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다 이 땅의 자식들이니까요.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아프리카 리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자니 클렉과 사부카가 부른 Scatterings of Africa, 영화 레인맨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사기꾼 기질이 있는 찰리, 톰 크루즈는 형 레이먼드, 더스틴 호프만을 만납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가 레인맨이라고 불렀던 형 레이먼드는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자폐증 환자지요. 형에게 상속된 막대한 유산이 탐이난 찰리는 레이먼드를 유혹합니다. 대륙 횡단 여행을 함께 하자고요. 정신질환은 있지만 안정된 자아를 지닌 나이 많은 형과 불안하고 급한 성격의 나이 어린 아우, 이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찰리는 레이먼드의 순수한 영혼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레이맨 이 영화처럼요. 두 사람의 남자 주인공이 얘기를 끌어가는 형식의 영화 버디 무비라고 하죠. B-U-D-D-Y. 이 버디는 원래 동료, 짝패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주인공 두 사람을 통해서 남성 세계의 우정과 인생을 그린 영화,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동료 영화 버디 무비라고 합니다. 토니 커티스와 시드니 포이티어가 주연한 흑과 백, 디파이언트 원스라든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내일을 향해 살아, 그리고 최근 영화로서는 멜 깁슨과 데니 글로버가 콤비를 이룬 리셀 웨폰 시리즈, 이런 것들 모두가 이 버디 무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화 리셀 웨폰 3의 장례식 장면에 흐르던 곡 들어볼까요? 서울 노량진 이동의 이은정 씨 함께 들어주세요. Boys to Men이 부릅니다.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How do I say goodbye to what we had? The good time that made us laugh outweighed the bad. I thought we'd get to see forever, but forever's gone away.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I don't know is going to lead. All I know is where we've been and what we've been through. If we get to see tomorrow, I hope and I'll take with me the memories to be my sunshine after the rain.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And I'll take with me the memory to be my sunshine after the rain.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Big의 Body Movie, Lethal Weapon 3 중에서 들은 Boys to Men의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였습니다. 이 Body Movie라는 용어는요, 사실 남성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잘못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영화 운동가들은 이런 용어에 크게 반발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성 Body Movie에 대항해서 여성용 Body Movie를 따로 sisterhood movie, 즉 자매 영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반적인 경향은 여자 주인공 두 사람이 서로 동료애와 우정을 나누는 영화 역시 body movie라고 말하죠. 평범한 가정주부 셀마와 독립심이 강한 친구 루이스가 여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아를 되찾고 행동하는 여성으로 변모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가 있죠. 셀마와 루이스. 그리고 지금도 국내에서 상영되고 있는 아주 따뜻한 영화죠. 젊은 날의 있지와 루스, 그리고 니니와 에블린, 이 각각의 여성 커플을 통해서 인생과 사랑을 얘기하는 영화, Fried Green Tomato. 이런 영화들 모두 여성판 버디무비입니다. Fried Green Tomato 중에서 듣습니다. 패티 라벨르가 부르는 바베큐였습니다. 기름동의 고정원 씨, 서울 당산동의 박원 씨도 함께 들어주셨겠죠? 영화 Fried Green Tomato 중에서 바베큐 베스, 패티 라벨의 노래였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버디 무비나 로드 무비 이런 용어들이 전부 멜로드라마, 코미디처럼 영화의 한 장르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경향의 작품들을 묶어서 이렇게 버디무비니 로드무비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평가들 사이에서 부르기 좋게 회자되는 말이 공식적인 용어로 정착된 그런 셈인데요. 이런 용어의 하나로 최근에는 또 퀴어무비라는 말도 많이 등장합니다. Q-U-E-E-R. 이 퀴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기묘한 동성애에 또는 동성애를 느끼는 남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퀴어 무비는 한마디로 새롭고 기묘한 동성애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영화는 영국의 유명한 영화 전문지 Silent Sounds가 최근 세계적 추세에 독립적 게이 및 레즈비언 영화 이런 영화들에 붙인 이름이죠. 국내에서는요, 검열 문제 때문인지 많이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요, 최근 각 영화제 때마다 이 비평가들의 뜨거운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는 영화들은 대부분 이 동성애를 다룬 영화들이라고 하죠. 그만큼 현대사회의 병폐를 얘기하는데 이 동성애는 빼놓아서는 안 될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퀴어무비로는 유태계 동성연애자인 브라이언 엡스타인과 존 레논 간의 그 일들을 다큐멘터리로 묘사한 The Hours and Times 이런 영화가 있고요. 또 동성애의 에로티즘을 영상으로 표현한 탐 컬린의 졸도, 그리고 동성애를 즐기는 한 젊은이와 영화 평론가의 사랑, 그리고 범죄를 그리고 있는 그렉 에럭키 감독의 The Living End, 영화 양들의 침묵을 연출했던 조나단 댄 감독의 People Like Us, 이렇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작품들은 대부분 미국의 독립영화 계열에서 제작된 문제작들인데요.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퀴어 무비라고 해서 모두 동성애만을 다룬 영화는 아니고요. 피터 그리너웨이의 요리사, 도둑, 정부, 그리고 그의 아내 이런 영화라든지 필립 카프만의 헨리와 준처럼 영화 속에서 나체나 기묘한 성관계가 등장하는 작품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 퀴어 무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헨리 밀러의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그린 영화 헨리와 준에서는 헨리의 친구로 드뷔시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드뷔시의 곡들이 영화 전편에 많이 삽입되는데요. 자, 드뷔시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경화의 연주입니다. 영화 헨리와 진 중에서 정경화의 연주로 들으신 드뷔시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악장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수요일이 화요일이 돼도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대전 산성동의 이선영 씨, 스크린 잉글리시 시간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곽영희 씨 나오시는 시간이 앞으로 하루 앞당겨졌지만 변함없이 이 시간 좋아하신다고요. 자, 곽영희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또 입이 벌어지고 있죠. 참 이게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기분 좋으시죠? 네, 좀 속됩니다. 이렇게 조금 칭찬해 주면 좋아하고 그분 그렇죠. 성함 좀 제가 한번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이선영 씨, 고맙습니다. 예, 오늘 어떤 재미있는 영화 있죠? 프리티 워먼. 프리티 워먼이요? 네. 아, 90년대 영화계 한 사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랬습니까? 영화였죠. 예,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아, 사람들이 네. 좋아하고. 네. 그리고 노래도 프리티 워먼 하는 예. 원래 그 로이 오빗은 그분이 부른 건데 그분은 좀 타계를 했고 프리티 워먼 노래 저 영화 저는 영화 보러 가기 전에 네. 그 주인공의 직업이 이제 그런 직업인지는 몰랐죠. 비록 네. 거리의 여인. 네. 이라는 직업입니다만은 오늘 바로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장면인가요? 네, 오늘 선택한 장면 우선 첫 번째 장면은요. 줄리아 로버츠와 리처드 기어가 처음 만나는 장면.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리처드 기어가 비록 백만장자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고 네. 단순히 물려받은 이세가 아니고 자수성가 네. 기업 합병 예, 그, 합병에서 쪼개서 파는 예, 머전 애큐지션 하는 아주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자수성가형이고 네. 줄리아 로버츠도 무슨 뭐 잘못되고 싶어 잘못된 게 아니라 되게 우연히 나중에 다시 공부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제일 끝날 때 나도 네. 나도 빨리 고등학교 다시 복학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중퇴했는 모양이에요. 네. 뭔가 좀 잘 안 된 그런 이제 여성인데 어쨌든 이 영화는 참 눈물 핑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네, 참 현대적으로 잘 각색된 신데렐라 네. 얘기죠. 네, 네. 제일 처음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예. 리차드 기어가 이제 일만 하고 그러니까 지리를 잘 몰라요.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알고 너무 매일 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 자기가 뭐 그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레드 라이트 에어리어라고 그러죠. 얘기를 네. 하면 레드 라이트 에어리어.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홍등가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홍등가 레드 라이트 에어리어. 우연히 그쪽으로 가요. 마침 또 줄리아 로버츠는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스트리트 워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이제 거리의 여인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잠깐 앞에 장면을 소개하면은 길을 묻죠. 사실 내가 있는 호텔을 모르겠는데 미안하지만 예. 내 차에 동승해서 내 호텔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제 길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네. 나는 길 알려주는데 돈 받는다. 그러니까 일단 알았으니까 타봐라.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상당히 좋은 차거든요. 네. 예. 그 대개 젊은이들은 낡은 무스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운전을 배우는데 당신은 뭘 가지고 배웠느냐? 난 처음부터 리무진 탔다. 네. 중간에 한번 바꿔 타요. 예. 운전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 운전하면서 그러죠. 어떤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어머 그때까지 막 좀 약간 퉁명스럽게 나온 줄리아 로버츠가 이것은 그 아주 여자가 운전하기에 좋게 돼 있군요. 패들도 뭐 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내가 한번 운전해 볼 테니까 갑시다. 네. 거칠게 몰죠. Here we go!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 Here we go! 하는 말은 우리 여기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 그런 말이죠. 자, 탄성. 예, 예. Here we go! 할 때. 참 많이 쓰는데도 네. 잘못 알기 쉬운 말이죠. 자, 이런 말입니다. 예, 자, 제가 이태원 근처에 네. 무슨 그 외국인 아파트, 한국 사람도 많이 사는데 예. 우연히 볼 일이 있어서 친지를 방문하러 갔었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학생하고 외국 중학생하고 뭐 야구를 해요. 야구 공 던지기를 하는데 예. 미국 중학생은 던지면서 그러더군요. Here we go, here we go. 우리 으쌰 그러죠. 예, 예. Here we go. 던질 때 그 왜 이렇게 힘을 예. 한번 쓰잖아요. 우리도 으쌰 예, 예. 그러죠. 예. 정은님 씨도 옛날에 피구 같은 거 할 때 던질 때 야구로 던지죠. 그럼요. 네,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던지진 않아요. 네, 미국에는 Here we go 그러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야, 던질게 받아. I throw you receive. 근데도 그것도 잘하는 줄 알고 옆에서 아, 그래. 국민 학생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 있죠. 영어 쓴다. 저 형은 영어 잘. 걘 막 해요. 예. 오케이. I throw you receive. 근데 이게 되는 게 뭐냐면 던질 게 받아줘. 예. 그런 말 잘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요. 알려주려다가 예.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괜히 애들 노는데 어른이 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요리고는 자입니다. 네. 자. 공연장에서 가수들 노래하다가 탁 갑자기 분위기 바꿀 때 요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운전을 해 나가는데 중간에 이 리차드 유가 조금 여자를 우습게 봤죠. 사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까지는 뭐 둘이 그날 밤에 어떻게 친해지나 이런 건 없었어요. 집, 저 호텔만 알려 주는 건데 이런 말을 해요. Tell me what kind of money you make. 그러니까 돈은 얼마나 네. 받냐 이 참 네. 괜찮습니까 방송에 나가도 영화 대본을 번역하는 건 괜찮죠 제 뜻이 아니니까 그런 건 하는 말이 ballpark ballpark 네 그 발음 한번 해주세요 예. ballpark ballpark 네 에, 직역하면은 ballpark는 운동장입니다 예. 에, 얼마 전에 슈퍼볼 결승이 있었습니다만은 미식 축구 같은 거 결승하면은요 15만 명 20만 명씩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표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해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들이 네. 입추에 여지없이 운동장을 메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몇 명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네. 10만여 명 되겠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그 운동장 정원이 8만 명이라면 쓴 사람 뭐 빼곡이 들어가거든요. 네. 또 뭐 선동열 선수 친척이 뭐 돈 내고 들어오겠습니까? 내고 들어와야 되지만 또 네. 표 갖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 안 갖고 들어온 사람까지 합치면 이 숫자를 헤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볼파크 피규어 하면 네. 어림잡은 숫자. 아, 볼파크 피규어. 한번 해보세요. 볼파크 피규어. 볼파크 피규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피규어 빼면 볼파크면 대충. 대충이라는 네. 뜻이군요. 이 비디오 같은데 어. 보면 요즘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볼파크 나오면은요 경기장 예. 이런 거 난데없이 경기장이 그쵸. 나와요. 그래서 what kind of money you make? 해놓고 미안하니까 예. 얼마나들 해 요새 이제 대충 이러니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100. 예. 100불 탁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고는 one hour 한 시간에 100불이에요. 뭐 한 시간 동안 뭘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100불이니까 이 남자가 네. You make $100 an hour? 이 사람은 뭐 그런데 잘 이렇게 가지 않아도 자기가 생각해도 좀 비싸다고 느꼈겠죠. 졸리 여러버스도 원래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 남자가 이성을 좀 느끼죠. 깔끔하고 자기가 이렇게 본 사람하고 그 분량별 어울려 다닌 사람하고 다르니까 아예 그냥 높은 가격을 가격이라는 네.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You gotta be kidding. 농담하는 거야 지금? 네. 어? That's a pretty stiff. Stiff는 경사가 이렇게 많이 진 거죠. 예, 아주. 네. 경사 진 거죠. 비싸요를 stiff. 이렇게 말합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비싸요. 비싸요. 비싸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stiff 먼저 배워야겠네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먼저 가르쳐야죠. 근데 예. stiff는 경사가 아주 가파르다는 네. 뜻으로서 어휴. 뭐 예, 너무 비싸다는 예, 거죠. 예. 그 비싸다를 경사가 가파르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pretty stiff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일단 두 사람이 호텔로 가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차 몰고 나갈 때 here we go. Here we go. 중간에 ballpark. 대충. 네, 앞뒤 문장은 뭐 너무 기억하지 예, 예. 마시고 그냥 ballpark. 예. 대충. 예. 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세요? 예. How many hours do you study? 그럼 이제 망설이잖아요. ballpark. 대충. 그냥 정은님 씨 월급이 얼마십니까? 누가 우리 실례잖아요. 네. 네 신입사원이시니까 많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how much do you make a month? 그리고 이제 망설이면 please tell me ballpark. 대충 말해봐. 네.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ballpark 피규어까지 갔죠? 네. 운동장에 꽉 들어선 운동선수들. 예. 대략 몇 명입니다 할 때. 네, 관람객. 관람객. 예. 그리고 끝에 pretty stiff. 예, pretty stiff. 너무 비싸요. 예, 괜찮습니다. 세 표현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예, 그 장면 들어보시면서 네. 이 표현들을 귀에 한번 담아보시죠. 네. Fasten your seatbelt. I am taking you for the ride of your life. I'm going to show you what this car can really do. Are you ready? I am ready. Hang on. Okay. Here we go. This has pedals like a race car. They're really close together. So it's probably easier for a woman to drive because they have little feet. Except me, I wear a size 9. You have your foot as big as your arm from your elbow to your wrist. Did you know that? No, I didn't know that. It's a little bit of trivia. Tell me, what kind of money you girls make these days? Ballpark. Can't take less than $100. $100 a night? For an hour. An hour? You make $100 an hour and you got a safety pin holding your boot up? You gotta be joking. I never joke about money. Neither do I. $100 an hour? Pretty stiff. Well, no. But it's got potential. 블레 스티프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뒤에 한 말이 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얼마 좀 하냐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나 감당 못해 비싸서. 그러니까 100불이야 하룻밤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one hour. 그래요. 그럼 나중에 네. 블레 스티프 그러니까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나 그 줄리아 로버츠의 이 스피치 하는 걸 들으면은요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야 뭐 너 부자야. 그런 식으로. 네.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래요. No, it's got potential.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을걸. 엄청난 잠재력이 있으니까. 네. potential은 그 네, 능력. 자기가 개발시키신 잠재력은요. 그러니까, 아, 그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재미있게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장면도 소개해 주시죠. 네, 폴로 경기를 가거든요. 폴로 예. 경기에 이제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예. 그, 줄리아 로버츠 애인이 된 거죠. 더 이상 네네. 거리의 여인이 아니고요. 그런데 폴로 경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리차드 기어의 고문 변호사이자 10년 직인 예. 친구이자 동업자이자 이러한 그 후원자를 쓰는 스타키라는 이름도 스타키. 노래 스타키가 좀 똥똥한 사람은 스타키라고 그러는데 예, 그렇죠. 네. 절 보고 웃으십니까? 아,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장신이 아닙니다만은 네. 스타키라는 친구가 와서 네. 무리한 짓을 하죠. 약간 스타키만 이제 친한 친구가 얘기를 했겠죠. 사실 네. 저 사람이 거리의 여인이었는데 네. 나 저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가 됐다고 고민을 털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 스타키는 와서 놀립니다. 네. 당신 뭐 그렇다는데 네. 나랑도 한번 지내볼까? 뭐 굉장히 모욕을 주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할 거 아닙니까? 아니 거리의 여인 주제에 뭘 그래? 여하튼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마치 자신을 놀리려고 리차드 기어가 그런 해프닝을 벌린 걸로 오해를 하고 자꾸만 물어봐요. How are you? How are you? 물어보니까 fine 그래요. 리차드 기어가 You said 7 fines since we left the match. 폴로 경기 나왔고 너 fine만 7번 했어. 다른 말 없니?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가요. Asshole. 원래 asshole은 항문이거든요. S가 네. 엉덩이고 허리 구멍이니까 항문인데 항문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멍텅구리야. 바보야. 괜히 저 뭐 혹들에도 혹 붙였죠. Fine 소리 말고 좀 더 좋은 말 들으려고 했는데 학문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뭐? Asshole? 무슨지 서로 말다툼이 나갑니다. Tell me, why are you making me all dressed up? Dressed up. 예, 성장시키려고. 네네. 한번 발음해 주세요. Dressed up. 네, 우리 옛날에 보면 왜 어른들 쭉 나오는 말 중에 뽑아 입었구나 그러죠. 쭉 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예, 예.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제대로 된 멋쟁이는 색깔을 맞춰 입죠. 위에서 같은 예. 색으로 요즘 콤비네이션 많이 있지만. 그래서 드레스업이라는 말은 옷을 아주 잘 차려 입다. 왜 나를 그렇게 좋은 복장을 입혔습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나 바보 만들려고 그랬지. I'm not your toy. 난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야. 그러죠. You're not my toy.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후커도 아니야. 실수를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말해놓고 정말 난 당신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 친하고 네. 싶다. Sorry. I meant it. 정말이라니까. 참말이야 그래요. 하면 I meant it. I meant it. 그렇죠. 과거형을 썼죠. I mean it 하면 참말한 뜻인데 똑같은 소리인데 미안하다는 I'm sorry가 있는가 하면 유감이다라는 소리가 예. 있죠. 그러니까 I'm sorry that I met you. 아. I got into your car. 네. 내가 미쳤지 왜 당신 차를 탔어. 난 그게 후회가 돼. 소리가 예. 후회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박차고 나가는 장면까지입니다. 특히 거기서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I never had anyone to make me feel like cheap today. 오늘처럼 나를 나 자신이 값싸게 느껴진 적 없었는데 그게 바로 당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느낀 거예요. 자, 그 장면 한번 들어볼까요? I meant it 한번 귀에 담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Dressed up 돼요. 네. You all right? I'm fine. Fine. That's good. 7 fines since we left the match. Could I have another word, please? Asshole. There's a word. I think I like fine better. You know what? Just tell me one thing. Why did you make me get all dressed up? Well, for one thing, the clothing was appropriate. No. What I mean is, if you were going to tell everybody I'm a hooker, why didn't you just let me wear my own clothes, okay? I mean, in my own clothes, when someone like that guy Stucky comes up to me, I can handle it. I'm prepared. I'm very sorry. I'm not happy with Stucky at all for saying that or doing that. But he is my attorney. I've known him for 10 years. He thought she was some kind of an industrial spy. The guy's paranoid. What, are you my pimp now? You know, you think you can just pass me around to your friends? I'm not some little toy. No, you're not my toy. I know you're not my toy. Vivian! Vivian! I'm speaking to you. Come back here. I hate to point out the obvious, but you are, in fact, a hooker. And you are my employee. Look, you don't own me. I decide, okay? I say who, I say when, I say who. I refuse to spend the next 3 days fighting with you. I said I was sorry. I meant it. That's the end of it. I'm sorry I ever met you. I'm sorry I ever got into your stupid car. As if you had so many more appealing options. I've never had anyone make me feel as cheap as you did today. Somehow I find that very hard. 예, 맹근. 아까 애썰 그러니까요. 어, 파인이 더 좋은데. 그런데 역시 저 리처드 기어도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도 끝내자고.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더 싸울 거 아니야. 그 뒤에 장면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돈을 그치. 달라고 그러죠. I want my money. 네. 그 주는 돈을 받아놓고는 리처드 기어가 아마 샤워를 하는 사이, 하러 들어간 사이에 돈을 그냥 침대 위에 놓고 나갑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대사였는데도요. 네. 한번 그 곽영일 씨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들어보니까 진짜 귀에 쏙쏙 걸려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프리티 워먼 참 재미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The Untouchable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죠.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 프리티 워먼 중에서 듣습니다. 로이 오비슨의 노래 Oh Pretty Woman.

La-di-da.